보도들에 의하면 26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곳곳에서 청와대 마녀 박근혜 역도를 권력의 자리에서 기어이 끌어내리기 위한 5차 범국민 행동에 앞서 대규모 사전 골기 집회들이 진행되었습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전국 여성농민회 총연합 성원들로 구성된 투쟁단과 30여 개의 단체를 망라한 여성단체 연합은 세종로 공원에서 결의 집회와 집회를, 21세기 청소년 공동체의 희망은 보신각 앞에서 시국 집회를, 전국 교수 연구자 비상시국회의는 종로각 앞에서, 중고생 혁명은 명동역 앞에서, 전국 장애인 부모리원대는 청계광장 앞에서 집회들을 가진 것을 비롯해서 곳곳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의 골기 집회들이 있었습니다. 남조선 야당들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박근혜 퇴진 결의 집회와 당원 집회를, 정의당은 대통령 퇴진을 위한 이동 당사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서울시장 박원순은 박근혜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대통령이 있어야 할 곳은 청와대가 아닌 검찰총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전 집회들을 마친 각계층 군중은 청와대를 향한 1차 포위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참가자들은 청와대를 이어싸고 박근혜는 퇴진 구호를 외쳤습니다. 청와대 포위 행진을 마친 수십만 명의 각계층 군중은 기본투쟁 장소인 서울광장에 집결했습니다. 남조선 연합뉴스는 이날 오후 서울에서만도 150만여 명의 사상 최대 인파가 모여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곳곳에서 가질 예정이며 집회에 1,5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참가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 언론들도 남조선 각계층의 드높은 투쟁 기세에 대해 청와대 포위하라, 성난 시민들 출발 등의 제목으로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시위군중은 27일 새벽까지 5차 범국민행동 본집회와 청와대 1호의 2차 포위행진, 박근혜 규탄 공연 등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 합니다. 한편 23일 남조선 인터넷신문 브레시아는 국정농락사건 수습을 위해 남아있던 박근혜 역도년의 최측근들인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박근혜호 난파선에서 연이어 탈출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전 대표 김무성도 박근혜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밝힌 상태라고 신문은 강조했습니다.